위대한 조국 희방전쟁 승리 68경 축 예술공연이 2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공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공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공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당 무력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안의 전쟁 로병들, 노력혁신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서곡 우리의 727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비범한 용군술로 미제를 괴수라는 제국주의연합 세력을 타승하는 미중류의 군사적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격조 높이 칭송했습니다.